여기가 프린트는 이렇게 된 거야. 어, 부자가 좋았어. 난 그거 울고 싶어라. 그러니까 또 정말 디자인자 되고 디자인자 되게 이거 아직. 응, 이거 되게 디자인. 아? Ó, madár. Ó, vagy veszt. Ó,